어, 물병자리다. 어, 저기 봐, 저기 봐, 별 떨어져. 우와, 우리 소원 빌자, 소원 빌자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다시 써봐도 널 찾을 수 없어. 우리 속에 잠들어 있는 너를 꺼내. 오빠, 한내 얘기들 모두 말할 거야. 천천히 혼자 나 이대로 나의 사랑별 이구나. 환하게 비추는 날 보며 반짝이는 별.